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,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,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 받았지. 지금은 어디 갔나? 그 시절 그리워지네.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. 새가 우는 어설길로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속삭여줘요. 찾아오는